찾아던 내 가슴 속에 여울져 흐르다 그 빛은 너나도 영롱했어요. 자꾸만 당겨온 그대의 신비에 이끌리면서 끝없이 열리는 세상을 처음으로 볼 수 있었죠. 그게 사랑인 것을, 그게 사랑인 것을 나 그때 몰랐었지만 맴도는 기억 속에 했지만 그게